백자 청화꽃 과일문의 주작 중국명 영락 경덕진요 눈처럼 흰 백자 표면에 청화 유약으로 장식한 백자 주자로 넓은 입과 가는 목, 불룩한 몸통의 병 모양에 화려한 손잡이를 갖추었다. 이 주자의 몸통 전체에 골고루 문양을 넣었는데 위쪽부터 파초무늬, 연당초문, 그리고 능화형 창 안으로 여지무늬로 장식했다. 이 장식 무늬는 청화, 즉 코발트 알료를 붓에 찍어 세심하게 그린 것인데 여기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 구워내면 백자의 흰 빛깔과 남색의 문양이 함께 드러나게 된다. 이와 같은 백자 청화는 원대 경덕진요가 대표적이며 특히 명대 영락, 선덕 연간의 청화는 원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했다.